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이룬돌기념 전국 부문별 과학 토론회가 20일과 21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 부문 김일성 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사회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82여 개 과학 교육기관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62여 개의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촌철 위인상과 불멸의 영도 업적을 깊이 있게 해설 논중한 사회과학 논문들과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과학 논문 초원 요건이 발표되었습니다.